게임맨 코미션 게임맨 축하름 헬리에겐 사크라네름 이네벤 이네벤 이네벤 바르마클라름 우선 우선 헬레름 하얗거름 고자고자만 거밤 비스비치 젠딩세 쥐쥐쥐 카드나르마카르나 PC를 캔 시카름 못박 책임해제신단 코카라르기니 교르체 쥐피날까스나 사클라네름에만 메가다 GG맨 고노션 GG맨 지카름 헬겔덴 사클라네름 이네벤 이네벤 이네벤 예쭉야스야 요르가나 쿠쿠네담 예다르바나 보슘 엔디림인 아래선다 우유름 예탁레른 알튼다 쇼카림찔베림댄데림 엔세레리 은데림 구박가라 은데림 오쇼 나머지 메가다 GG맨 고루션 GG맨 지카름 헤게덴 사크라네름 이네벤 이네벤 이네벤 쿠이투켜셜알디르비님 예림 세베제님 메가바데림 차부작 아직그름 고슬막단 하시루시 엔기가 데셀라리야름 Kullanımın kıvırıp top gibi olup yuvarlanırım koridorlarda. Perdeleri tırmanırım, ayakları tırmalarım. Bir oradayım, bir burada. Hoşuna mı gitti? Hoşuna mı gitti? Merhaba, cüceyim ben. Konuşan cüceyim ben. Çıkarım her yerde. Saklanırım yine ben, yine ben. Sessiz ve soğuk gecelerde sallanırım avizelerde kimse göremez beni tepelerde zamanı gelince bırakırım kendimi düşerim yere ama zıplarım yine zıplarım yine zıplarım yine